비를 맞으면서 중으로 걸어갈 때 쇼윈더 그라스엔 눈물이 흘렀다.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. 샛별같이 십자성같이 가슴에 흐린다. 보신가 골목길을 돌아서 나올 때에 찢어버린 편지엔 한숨이 흘렀다. 마로니에 잎이 나붓기는 그 거리에 버린 담배는 내 마음같이 그대 맘같이 꺼지지 않더라.